안톤 흘로프코브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에너지 및 안전센터 대표단이 16일 비행기로 귀국했습니다. 방문 기간 대표단은 외무성 국제문제연구원의 해당 일꾼들을 만나 조로 쌍무관계와 지역 정세를 포함해서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.